거리였지. Oh yeah.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입이 말을 안 들었어. 끝까지 이기심 때문에 내 상처 주고 말았어. 눈물에 후회 담았어. 또 속고 눈물에 추억을 담았어. 또 속고 하루하루 슬픔으로 젖고 또 젖고 그를 쓰고 있어. Number